것에만 반응해. 지금껏 느꼈던 것 중에 최고대. 혹시 괜한 오해 말고 이런 나를 믿고 너도 내게 끌린다면 follow. 네가 나를 움직여 아무 예고 없이 내가 너를 흔들어 바로 거침없이 시선이 부딪혀 눈을 뗄 수 없이 이제부터 내게 lose control. We don't stop 내게 다가와 달콤한 중독 파파 시간 낭비 따뜻해. 순진한 척 아닌 척 그런 건 딱 싫어해. 미친 듯이 심장이 요동치는데 네가 나를 움직여 아무 예고 없이 내가 너를 흔들어 바로 거침없이 시선이 부딪혀 눈을 뗄 수 없이 이제부터 내게 lose control. We don't stop 내게 다가와 달콤한 중독 파파파 파파파 파서 들어봐 너를 초대할게 candlelight. We don't stop 나를 믿어봐 달콤한 맛의 핫 끝을 롤러코스터 아슬아슬 위태로운 네 기분은 chilling. 쉽지 않은 네 마음은 나에게만 허락해. We don't stop 내게 다가와